네, 안녕하십니까. 기금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합니다. 이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같이 있다가 또 뵈니까, 또 만나니까 좀 지겨운 느낌이 드네. 약간 참여해주신 분한테 좀 죄송스러웠어요. 왜요? 선물 드렸는데 선물이 좀 시원치 않았어. 아, 그랬어? 아, 나 속상해갖고. 차라리 내가 그 화장품을 좀 사갖고, 좀 의미 있는 걸 사갖고, 핸드크림이라도. 핸드크림이 됐던, 뭐라도. 아니면은 뭐 더, 다른 거 뭐, 세럼 이런 거 있잖아요. 세럼. 나눠줘. 네, 그런 거 하나 좀 이렇게 섭외해갖고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좀. 보니까 어저께 저랑 사진 찍은 분이 두분 있어. 네네. 한 분은 여기 오신 분인데 오늘 제가 얘기하라 그랬는데, 이분은 채팅창 안 하시는 분인데 어저께 오셨더라고. 네. 인사가 있으시고. 또 젊은 여자분 같은 분이 하나 또 사진 찍었는데, 그분도 여기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튼 많이들,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딱 진짜 40분에 시작했잖아요. 네. 40분인가 40분에 시작했는데, 어저께 오신 분들은 정말, 그래도 좋은? 네네.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강의죠. 네. 어저께 특히 2부도 좋았어요, 2부. 강준영이. 2부도 좋았고, 오신 분들이 끝까지 다 남아가,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한 명도 없으셨거든요. 한 명 있었다? 한 명 있었어요. 누군지 아니? 누군지 알죠. 손대상이. 손대상 교수 외에는 나간 사람. 유호성 교수 왔다가, 눈도장 찍고 가는 거 보니? 그러니까. 그분 말고 나가신 분이 없었어, 정말로.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반응 좋았고, 끝까지도 또 그 강준영 의원이 아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강준영 의원한테 질문도 많고, 특히 어저께는. 일단은 풍채가 중고스럽잖아요. 네. 어저께 건강 대박 행복님이 이성 교수님 어저께 강의 및 답변 감사하다고 했고요. 네네. 가슴에 와닿는 명 강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그런 내용을 알고 앞에 이제 삶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시는 분, 애들에 대한 교육을 설정하시는 분. 그렇죠. 애들 교육. 그 얘기 못했네. 자녀분들에 대한 교육.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그 6시간짜리를 지금 압축해갖고 1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많이 그 넘어간 부분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 전체적인 개요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이제 우리 앞으로에 대한 대응 전략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리고 키움증권이 이사도 하죠 ISO도 하죠 네. 그 비과세 해펀드도 하잖아요 네네. 비과세 해펀드도 하고 있고요 특히 비과세 해펀드 2년 한정으로 이번에 비과세를 하거든요 네네. 그 수익을 하면 수익이 10년 동안인가 비과세할 거예요 네네. 3천만 한도로 나누고 있는데 그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영업부나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좀 상담해 주는 데 있으면 거기서 특히 증여 있죠 증여 네. 증여하신 분한테는 콜입니다 콜 완전 콜이에요 특히 그 자제분들한테 용으로는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상품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어저께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특히, 자제분한테, 자제만 어렸는데 훗날 유학까지도 모른다. 그런 게 많이들 생각하신단 말이죠. 네. 유학하는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정말 비과세 펀드를 잘만 선택하면 돼. 종목을 잘 선택해야 돼, 펀드는요. 펀드 좀 어드바이저를 쓸 수 있는 분들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하는데 예를 들어 펀드를 어디나 다 팔기 때문에 상담은 솔직히 삼성증권, 대구증권 해도 돼. 그걸 여기서 다 팔아, 거의 다. 네. 거기에서 여기만 가입하면 되죠. 왜냐면 여기서도 싸니까. 수수료 싸고 그러니까. 아, 이건 생활의 지혜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상담은 거기서 받더라도 여기서 가입하시면 되겠죠. 시간이 너무 또 지나갔는데요. 120분 됐네요. 시장 상황 좀 봐주세요. 네,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뭐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쪽에 대한 뭐 이슈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그 부활절 연휴, 연휴에 대한 영향에 대한 쪽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활절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늦으면 오늘 저녁부터 빠르신 분들은 아니면 이번 주 내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휴가를 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부활절 연휴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쪽이 이렇게 크게 뭐 올라갈 만한 모멘텀에 대한 쪽이 좀 없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일각에서는 뭐 그 자산 가격에 대한 상승 속도가 지금 되게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그 페드 의원들의 이제 속도 조절 차원에서에 대한 4월 금리 인상 발언성 뭐 가능성 뭐 이런 발언들에 대한 쪽도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미국 시장에 대한 뭐 조정이 뭐 그 연휴에 대한 쪽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좀 증가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흐름이 있었고 뭐 유럽 시장 테러 이후에 어떤 그 조금 그 또 혹시 당일날 말고 다음날 또 무슨 변화가 있었나라고 봤더니 뭐 벨기에 증시도 뭐 강구한 마감 독일도 뭐 강구한 마감이 됐고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시장이 조정 구간에 들어간 건 맞는데 조정을 상당히 예쁘게 잘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피디님한테 긴급 제안인데요. 네. 시간 되시면 박우석 전문가 잠깐 좀 모셔오세요. 네네. 진짜로 농담이 진짜로 아니고. 계시나? 계시겠죠. 박우석 전문가. 어저께 방송하셨던 우리 네. 2부 하셨던 우리 은수전님. 네네. 은수전님 진짜 잠깐 와서 인사 좀 하고 가시라 그랬대요. 왜요? 왜요? 어저께 인포 얘기했잖아요. 인포박 마크 상한가 네. 들어갔네 어저께. 아 인포마크. 어저께 상한가. 아. 역시 주식은 내가 약간 디스해야지 상한가 들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 어저께 그럼 어저께 얘기했지. 어저께 전화 예. 얘기한 거 전화. 준. 예, 애들 전화. 네네. 진짜 깜짝 놀랐네. 난 네. 몰랐어요. 어떤 분이 여기서 적으셨어요. 화요일에 없어졌네. 화요일에 스탁토크에서 박우석 전문가님 말씀하신 인포마크 어저께 화요일날 말씀하셨나? 아, 그 화요일날 말씀.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다네. 아, 인포마크. 네네. 역시 이성 교수도 약간 디스 했군데 내가 남아 혼자 디스했잖아. 네네. 누가 찾겠니? 우리 애기, 사촌 우리 조카가 찬대니까. 역시 네. 주식은 요번에 났어. 이성 네. 교수가 좋다 그러고 제가 디스하는 거. 네. 그게 가는 거야. 진짜로. 네. 아, 오늘 너무 너무 즐거운데. 아, 정말 오시면 그 가능하신 피디님 모시면 좋겠는데. 그러다 인사라도 하고 가면 좋은데. 네. 그죠? 예. 네. 아,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원의 증시 나침반입니다. 요즘 한국 경제의 스타워즈를 통해서 거의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어. 올라갈 때도 이 양반 나 이름 나오고 떨어질 때 이 양반 이름 이상해. 나오는데 올라가도 내려가도 무조건 김성원. 온도도 나올 것 같다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지금요. 네네. 오늘 떨어지려고 나오는 건가 모르겠어. 아. 네, 얘기 누군지 자세히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요즘에 어쨌든 올라도 김성원, 내려도 김성원. 거의 뭐 EXID의 김성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역주행을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네. 김성원 전문가 보시겠습니다. 네, 김성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얼굴 헬쓱해졌네? 네? 헬쓱해졌어요. 지난주에 좀 부었었는데. 그 머리를 펴서 그래. 머리를 폈어요 다시. 네.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죠 세상에는. 돈을 쓰는 방법이. 머리를 폈는데 지금 네. 머릿결이 완전 상해서 네.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머리 푸는데 또 돈 냈어요? 아, 서비스로 해줬어요. 아, 서비스로. 네. AS죠? 리터치. 딱 보고서 이제 조금 워낙 이제 네. 무안했나? 네. 잠깐만요. 네. 이것도 우리 해드려야 되잖아요. 슈퍼 2468님이 이 말씀하시네. 이승윤 교수님이 작년 말에 얘기했던 주식이래 그게. 네 맞아요. 인포마크.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가 말했을 때 내가 디스하는 걸 사야 돼. 내가 쌩 까는 거 네. 알고 있고요. 근데 아유, 작년 말에 말하면 그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우리 은수전님의 종목이야. 네네. 은수전님 박우석 네. 전문가 꼭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저도 지금 감기 걸렸어요. 나도 걸렸잖아요. 그랬다가 네. 살아났잖아요. 네. 네. 어저께 낮까지 멀쩡했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 밤에 기침하죠? 네. 누우면 기침하죠? 기침은 안 해 저는. 그럼 오늘 탈 걸? 근데 지금 뭐 콧물 나기 시작했고 지금 목소리 지금 약간 좀 쉬었잖아요. 네. 이게 제 그 환절기다 보니까 네.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네. 시장도 이제 환절기 같아요. 뭔 소리야 지금? 오늘 좀 쉬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그 주식시장도 이게 계절이 바뀌는 그런 중간 과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1분기부터 올라왔었던 주식이 7월달, 6월달 그 당시에 고점을 찍고서 엄청난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때까지가 만약 가을이었다라면 그 이후로 겨울이 지금까지 지나고 있다가 네. 원래 1월달부터 시클리컬 업종들이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네. 좀 계절이 바뀌는 듯한 모습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지나간 한 2주, 3주 항상 제가 시장이 끝나면은 거래 대금이 몰려 있는 네. 종목 중에서 상승률 상위 5% 종목들을 항상 발굴해서 보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그게 그 종목들이 시장에 돈이 몰린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나왔었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업종이나 종목들이 뚜렷한 게 없고요. 네. 대부분이 시가총액 1000억 미만짜리, 300억, 400억짜리 종목들의 급등. 네. 혹은 뭐 지카 바이러스 같은 테마주들. 그렇죠? 콘돔. 그렇죠. 예, 그런 네, 것들. 네. 뭐 테마주들. 네. 이것들을 그 뭐지? 품절주. 품절주. 그러니까, 예, 코데즈 컴바이 때문에 뭐 품절주가 뭐가 있나 하니까 뭐 이상하게 갑자기 상가 들어왔다가 급락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소액에서 그냥 좀 똘똘한 종목, 이거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종목들이 5%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네. 이번 주부터 조금 그런 흐름들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왔었던 특징이 뭐냐면은 시클리컬 업종들이 네. 조정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오늘도 조선, 뭐 건설, 네. 그리고 철강, 포스코를 네. 비롯해서 네. 이미 지금 조정이 시작됐잖아요. 네. 일단은 그렇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월 12일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나왔던 그날을 저점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반등이 한 달 연속 진행이 되었었고 그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아, 그렇지. 예. 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뭐 오늘 나스닥 시장, 러셀 2000 지수 같은 게 1%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조정이 급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즉 조정은 나오지만은 그것이 네.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었던 것처럼 막 각살나고 뭐 난리 나고 그런 네. 조정이 이제 나올 가능성보다는 네. 완연한 조정 이후에 시장은 네. 2분기 네. 실적 시즌을 맞으면서 네. 주도 업종이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솔직히 아직까지는 안 보여.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서 아까 뭐 300, 500억짜리가 좀 얘기인 걸 실례지만 네. 지금 오늘 현재 스타워즈, 한경 스타워즈 매일 검색해보시면 되잖아요. 리얼타임도 보냈는데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오늘 갖고 있는 것도 그럼 다 증거금 100%나 그런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야? 작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지금은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작은 거? 근데 주도주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네. 뉴는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뉴는... 나라의 애국의 길이지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애국주지 애국주. 왜냐하면 시가총액 5천억에서 지금 뉴가 시가총액이 얼마죠? 뉴의 시가총액이 왜냐하면 4,5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요 정도. 이건 애국주죠, 애국주. 애국주가 아니라 컨텐츠 산업에 대한 변화에 대한 정책 PPL. 정책 그렇죠. 그 컨텐츠 관련해서는 우리가 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주도주는 뭐냐면은 네. 결국은 시총상의 어떤 뭐 시총이 어느 정도 한 7, 8천억 네. 이상 1조 단위로 네. 앞에서 끌어주는 종목과 뒤쪽에서 이제 밀어주는. 네. 형님과 아우가 존재하는 것이 주도주 업종인데 물론 뉴를 포함해서 뉴가 올라가니까 지금 뒤따라서 뭐가 합니까? 시멘터가 막 상한가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네. 시멘터. 시멘터 같은 종목들이 뭐 지금 뭐 단기에 3배 심하게 올라가서 올라가고 시멘터가 네. 있고 아, 주식 있어? 사만 네. 줄 알았어. 사만 네트워크 올라가죠. 네. 또 IHQ 올라가죠. 100% 오늘 또 뭐 있죠? 100%예요, 뭐 페네트 올라가죠. 그러니까 네. 주 종목들을 사라는 게 아니라 시장 현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증권금 100%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아, 시장을 설명하는 거니까. 네. 컨텐츠 업종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 계속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아까 그 잠깐 그것만 얘기했죠.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네. 환경 스타즈 가서 보이잖아요. 네. 그것도 100%짜리는 그런 거. 아, 그럼죠. 네. 아, 그런 거. 근데 그 시장이라는 얘기지 그런 게 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할 수 있어요. 근데 해봤자 지금 2, 3일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익이었다가 그러니까 소위 기존에 얘기하는 똘똘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길게 뻗어나가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간다 싶으면 또 꼬꾸라지고, 간다 싶으면 꼬꾸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 느낌 오네.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주 위주로 제가 포트를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네. 막 꼴찌에서 두 번째까지 있다가 거기서 휙 3등인가 4등까지 올라왔다가, 그저께인가 다시 또 10등까지 떨어졌다가. 오늘은 몇 등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다시 한 4, 5등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또 뉴스에 또 나오겠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 여기서 의문 어이없는 자신감이 나오겠네 또. 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아유, 대응하기가 그렇게 네. 쉽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 자 지수가 올라왔어요. 네. 2,000포인트 근처까지 왔었고 코스닥도 네. 올랐는데 그러면은 네.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작년 지수 2,000과 코스닥 지금 지수 때 수익률을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네네. 대응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손실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에 만족 혹은 아 이제 조금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네. 좀 마련이 됐다 네. 이런 게 우리가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키포인트는 저는 2분기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뭔가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 우리 딱 네. 녹음할 때부터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다 네. 주식은 딱 한 방이에요 뭐 그랬지 이 바닥 한 방이죠 이 바닥 한 방 맞아 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손실이 어느 정도 수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포트폴리오라다가 이렇게 뭐 10개, 막 12개 종목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집중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손실이 났다 싶으면요. 그때는 포트폴리오 압축시켜야 됩니다. 아. 그때부터 분산시켜버리면 답이 없어요. 다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제가 올라왔다가 갑자기 한 7등 갑자기 급락하면서 떨어졌다가 네. 결국은 다시 또 그 새로 포트에 편입을 했거든요 종목들요 네. 비중 20% 실어가지고 잡주로 네. 잡주는 아니에요 아 잡주는 아니고 쏘리 네. 죄송해요 잡주는 아니고 네. 여튼 100% 네. 네. 네. 뭐 다른 증권사는 100% 아닌 것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도 좀 그러니까 뭐랄까 손실이 어느 정도 났을 때 그거를 복구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게 몰빵하고 달라요. 몰빵하고 다른 게 있는 거죠. 느낌 왔네요. 네. 아 보니까 제가 김성원 과장이 앞으로 대박 날 줄을 느낌 왔어요. 한국 경제 나갈 때요. 나중에 PD나 그렇게 좀 작가랑 친하면요. 앞에다 농담 사물을 한번 해달라 그래요. 호구가 생겼다고. 한방 김성훈 과장을 불러봐요. 아, 그리고 아, 농담이 아니라 요즘도 글도 쓰시던데 시향 쓰시던데 네. 매매 내역을 잘 기록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5등을 하고 10등을 하고 간에 한방 이미지를 개줄까. 한방 김성훈의 매매는 이랬다. 어? 아 그걸로 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얼굴 이미지가 벌써 있잖아. 주먹 있어 보이잖아. 한방 김성훈. 진짜로. 그리고 이미지 컷도 만들어갖고 캐릭터죠. 우리 주먹이 만한 거. 우리 마바라 같은데. 강아지 중에 한방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네. 몸은 하얀데 네. 여기 그 바우아우처럼 눈탱이만 까맣게 한방 맞은 애처럼 그게 있어. 그게 뭐죠? 미국의 브랜드 네. 중에 아멘 해먼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멘 해먼가 그 그릇 닦고 이런 거 하는데 쓴 그 크리너 하는데 아멘 해먼가 뭔가 있는데 그 이미지 커다야 대머리에 쫙 이런 거 있어. 한방이가 되게 똑똑했거든요. 네, 네. 맨날 누워서 길거리에서 자요. 네, 길거리에서 자다가 차가 와도 안 비켜줘. 네, 네. 애들이 막 뭐 던지고 해도 가만히 있다가 네. 모르는 사람만 오면 미친 듯이 지저대. 그 동네에서. 네. 그 강아지가 생각나네요. 아 이거 저 이거 네. 제 화면 잡아주세요. 요거를 네. 이미지 컷으로 쓰세요. 제 화면. 네. 이게 아멘 해먹으라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 이거 요거 있죠. 요거 요런 거. 요거를 이미지 컷으로 써. 한방. 이렇게 이성훈 교수도 봐봐 저거. 네네. 딱 저거. 아, 아멘 해먹. 네, 딱 김성훈 과장 이미지하고 딱 어울리네. 네. 옷도 저걸로 하나 사야겠네. 저 브랜드. 주먹 이거 이두 바꾼 있죠. 있겠죠. 오늘 뭔가 배두박근만 있어요 우리는. 아 이거 아멘 해머. 아 이거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아멘 해머 많이 써요. 이게 잘 닦이는 거래 갖고요. 아, 그 하나만 좀 몇 가지 두 가지만 물어볼 텐데요. 요즘 그 아이폰 있죠. 네. 아이폰 5 그러니까 SE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399달러 우리나라에서도 잘하면 이게 거의 무료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하고 네. 있고. 저는 누가 살까 했는데 그게 한 2억 달러 팔 거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중저가의 라인을 더 강화하잖아요. LG에서 X인가 뭐로 사용해서 무료로 푼다 그러거든요. 이제요. 중저가에 관련된 네. 거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지금 이번에 아이폰 SE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4인치로 갔어요. 근데 보면은 크기는 작아졌는데 사양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기는 4인치인데 사양은 아이폰 6X급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근데 가격은 499달러 네. 그 정도잖아요. 네. 왜 애플이 중저가 폰에 집중을 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미 그 중국산 휴대폰 스마트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을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아. 여기서 한번 밀리면은 답이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 방에 훅 가면 볼 수 같다. 예. 예. 그래서 어쩌면 기존의 애플 그 스티브 잡스의 철학과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라인업을 다변한다는 것은 근데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스마트폰 산업 다 끝났다, 전방 산업이 끝났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네. 부품 단에서는 아직까지는 위로 먹을만한 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중저가 폰은 옛날에는 그냥 싼 거였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요 가성비거든요. 가성비 중저가 폰도 싸지만은 결국 있을 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제가 지금 쓰는 핸드폰이 갤럭시 노트 3인데 그거 아직도 안 바꿔? 이게 깨졌어요. 근데 아직도 안 바꿨어요. 그거 이번에 아직 남았어요. 지금 8개월 남았어요. 아 빨리 가서 바꿔. 그러니까 한 여기에 한 방에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생각하면 돼요. 네. 첫 번째 메탈 케이스. 네. 두 번째 지문 인식. 세 번째 루나 아니야 루나? 페이. 아 페이드. 페이 기능. 애플 페이나 삼성 페이. 네. 마지막으로 카메라. 네. 즉 카메라의 화소수 높이고요. 네. OIS 넣고요. 네. 메탈 케이스 적용시키고요. 지문 인식 들어가요. 네. 거기다 페이까지 넣어요. 페이가 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네. 애플과 삼성이 페이에 집중을 하는 건요. 네. 락인 효과 때문에 그래요. 한번 들어온 고객에다가 가둬두는 효과예요. 한번 페이에 대한 어떤 네. 지불에 대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쉽게 바꾸지 않거든요. 네. 한번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다른 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페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인정하는 게 네. 나도 신한 페이도 있고 롯데 페이도 있고 그다음에 현대 앱카드도 있고 다 있거든요. 네. 주로 신한 앱카드만 쓰게 되더라고. 그게 제일 편리하니까. 또 다른 김정은 전문가한테 말 듣고 쓰는 거죠. 아니 그거는 앱카드는 제가 원래 쓰는 거고 아, 그래요? 신한카드는 또 다른 김성훈 전문가님이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어떤 생활상의 팁은 네.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고 봐요. 네. 다 도움이 되거든. 네. 한국의 마사 스튜어스죠. 내 말 쫓아하는 건 돈이 네. 안 돼. 아주 짜잘하게 돼. 아주 짜잘하게. 아주 짜잘하게 돼. 6개월 일해서 15만 원 벌고 그래도 6개월 일해서 아주 짜잘하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관련주. 메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어요. 네. 그 성우전 아 세 개죠. 성우전자 그리고 알루코, 아모텍 이 세 종목이 있습니다. 알루코 또 처음 들었는데? 알루코 동양강철. 아, 이름이 고급스럽게 또 바꿨네. 네. 동양강철이 알루코였어요? 알루코. 그렇죠? 어, 처음 알고 있는데. 처음 들었어, 하여튼. 네. 네. 이름 바꾼 거였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가 알루코. 그 알루미늄 소재에 대해서 소재를 네.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은 메탈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네네. 이제는 가전 제품도요. 네. 알루미늄 케이스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냉장고 네. 고급스러워 보이죠. 네. 그리고 또 램탑 노트북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쓰는 어떤 가전 제품 늘어나기 때문에 알루코가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실적이 많이 나온다고 보여지고 네. 있고요. 성우전자 같은 경우는 메탈 케이스를 옛날에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 거는 수율이 문제가 있었어요. 네네. CNC 밀링 그 기법이라 가지고서 하나를 하나씩 깎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기계 하나가 한 시간에 한 대를 깎아요. 그러면은 네. 아무리 24시간 풀로 돌려봤자 한 달에 700 700개밖에 못 만들거든요. 네. 근데 성우전자가 하는 게 뭐냐면은 한번 프레스 공법을 위해서 한번 기본적인 틀을 만든 다음에 CNC 밀링에 넣게 되면은 시간이 한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은 수율 문제, 물론 단가도 있었겠지만 수율 문제로 있어서 중저가 폰에는 적용시키지 못하고 프리미엄 폰에만 적용시킨 메탈 케이스 썼다가 중저가 폰은 확산이 되는 거죠. 네. 성우전자 보시게 되면 얼마 전 그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프레스 공법을 이용한 중저가 폰이 이제 점점 늘어난다는 것. 그 네. 내용이 확인되자마자 네. 외국인이나 기관이 갑자기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건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아모텍 같은 경우는 메탈 케이스 쓰게 되면은 감전소자라는 걸 쓰게 돼요. 메탈이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흘러나온 전류가 이래서 사람들 감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막아주는 감전 소자를 아모텍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페이 관련해서 3 콤보라고 있어요. NFC 충전 모듈 그리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네. NFC 충전 또한 페이 관련된 모듈 하나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네. 이거와 관련된 통합 모듈을 아모텍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카메라 같은 경우는 많죠. 뭐 파트론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문 인식과 아까 그 뭐 지문 인식이었네요. 네. 아모텍 기억이 안 나는 게. 그러니까 지문 인식과 관련해서도 솔라시아도 있고요. 네. 크루셜텍에 관련된 기업들 같이 엮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올해부터 인터넷 은행 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은행에서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키오스크라 그래가지고서 창구 업무에서 할 수 있는 90%를 갖다가 그냥 그 기기 하나에서 그러니까 키오스크 만들어 놨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기기를 전체 바꾸는 건 너무 좀 시간이 걸려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전 단계 앞서서 비대면 인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모바일 인증이에요. 모바일 인증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인증 관련된 그래서 솔라시아를 봐야 되고 크루셜텍을 봐야 되고 아모텍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또 하나 슈프리마 네, 이 네 개가 올해는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어저께 키오스크 마치시면 우리가 선물 드렸잖아. 아 근데 그 죄송했대니까 그 선물이 너무 보잘것없어 죄송했는데 그 우리 잘못이 아니지. 네, 키움증권에 나 그런 거 준비할지 몰랐지. 아니야. 다음번엔 정말 사비를 털어서 딴 걸 준비하고 싶다. 아니야. 그래도 키움증권 정도 되지. 내가 대우증권 했을 때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알아? 뭐야? 1등을 줬는데 네. 제주도 왕복 항공권 한 장! 아 근데 그거는 팔면 되잖아. 반값에라도. 하여튼 한 장 주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갖고 짜증. 아니 다음번에는 그 키움증권 분들한테 그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싸게 섭외해 줄 테니까 좀 화장품이라도 내가 진짜 생산 단가로 섭외해 줄 테니까 오케이 말해 오케이 좀 오케이. 좀 괜찮은 거 드립시다 우리 고객분들한테. 네. 우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나는 그 생활 속의 주식을 테마를 찾아오는 분이잖아 우리 금동관이 하나 있고 네. 작년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가 본인의 그 카드 영수증 보니까 카드 네. 매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저희 편의점이었다 그러면서 혼자 네. 사는 남자 얘기할 때 지난번에 한 두 달 전 혼자 사는 남자에서 인테리어 하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건자재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업데이트 된 거. 그 특별히 업데이트 된 건 없습니다. 근데 네. 그 변한 건 없고요. 네. 다만 최근에 보면 베른 비에넨코나 벽산 그리고 LG 하우시스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금 거의 최고치를 계속 찍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친 전세죠? 그렇죠. 네.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진짜 집을 구하는 게 서울 시내에서는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죠. 네. 외곽으로 가던가, 네. 김포나 남양주로 가던가, 아니면은 그 출퇴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서울시 남아 있으면 결국은 결혼 안 한 사람 입장에서 네, 다세대나 네. 연령,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아니야. 근데 그 김포는 말을 조심해야겠더라. 왜요? 초등까지 괜찮은데 고등학교가 난 처음 알았어 어저께. 고등학교가 그 뭐라 그러지 평준화가 안 돼 있다네. 네. 시험 본다네. 시험 본대. 시험을. 그래서,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 받죠 애들. 아, 엄마도 스트레스. 그런 거 되게 싫어 난. 누군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아니? 누구? 또 다른 김성훈 전문가님. 아 그쪽이 평준화가 안 돼 있다고요? 아, 평준화 안 돼. 난 아, 처음 알았어. 저도 시험 보고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는 어딘데? 예? 어딘데? 저 서인촌 고등학교요. 뭐야? 서인촌 고등학교라고 해서. 동인천 서인촌에 서인촌? 네. 근데 거기 왜 시험을 봐? 저 때까지 저랑 저 밑에까지만 하더라도 시험 보고 갔어요. 그리고 저희 한 해 서울대 시험 봤지? 20명, 20명씩 갔습니다. 그 뭐지? 우리도 시험 봤잖아. 연합고사인가 뭐 하여튼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시험. 나 그때 수석 못해, 아 수석 못해갖고 혼났어요 엄마한테 두 개 틀려갖고 아니라 만점 못 받았다고 핀잔 들었어 진짜? 애들한테. 왜냐면 우리 때는 네. 만점이 그 학 연합고사잖아 네. 200점 만점인데 한 학교에 한 세 명씩 났을 거 대여섯 명씩. 아, 근데 나 또 하나 틀린 건 하나 틀렸어. 네, 네. 못 틀리는지 아냐? 뭐야? 그런 거 있잖아. 아, 두 개 틀렸는데 평생 똑같은 문제 틀린 그런 네. 게 유형 있어. 네. 근데 항상 나는 거가 애국가의 악보. 내가 악보 잘 모르거든. 예. 그거 나왔더라? 예. 당연히 틀려졌고, 두 번째가 지리 문제인데, 요즘도 지리라 그러나? 네. 사회 문제인데, 다음에 호수 중에 성인상 틀린 것. 나 그런 걸 왜 외우는 걸 시키는지 모르겠어. 그게 안 외워지는 거야. 예. 근데 딱 그게 나왔어. 그래서 내가 198점인가 받았어. 아니었거든. 근데 주위엔 엄청 많아서 만점 받은 애들. 198점이면 최우수 학생 아니야? 아니야. 예. 190, 그러니까 200점이 엄청 많았고, 한 반에서 한 명 쪼끌 났죠? 그 199점 반에는 한 반에서 다섯 명꼴 났죠.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했어요. 그 딱 그 정도. 네. 나 전학 갔는데. 어디로? 전학 갔는데 그 전에 있던 중학교가 대박이었어. 네. 학교에, 한 학교에서 네. 인문계를 네. 20명이 못 가. 대박이었어. 자유고등학교? 중학교? 아, 중학교. 예전에 처음 갔던 중학교가 한 학년에 인문계를 20명을 못 가.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나랑 나이가 같다니까 대박이야. 그래갖고 고등학교 못 가는 애들이 6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판반에 60명 중에 20명 고등학교 못 가요. 요즘 원하면 다 가잖아요. 그래서 특지고까지 다 포함해서 40명 정도가 가는 중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싸움박질하고 대박이었지. 서울인데? 서울인데도 있었어요. 대박이었어 진짜. 참 험하게 컸어 중학교.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엄청 험하게 컸어 내가. 잠실이라 했잖아. 아 그걸로 전학 갔어. 아 전학 갔어? 네. 그거를 어머님이 용납 못했구나. 네. 그 동네 있으면 안 되겠다고. 아 오늘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 김성훈 과장은 스타워즈 한경 스타워즈 치면 네. 매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이분이요. 네. 올라갈 때 떨어질 때 네. 아, 두 종목과 그 화끈하게 한다니까 한방. 한방 김성. 캐릭터 작가 괜찮죠? 아메나모. 네, 네 괜찮습니다. 어, 그거 한번 해보고 해보세요. 한방 김성훈 과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우리 한방 김성훈 선생님께서 기분이 좋아요. 지금 나가시면서 한마디 했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 갖고 있는 거 있잖아, 100%짜리인지 뭔지. 네. 그거 오늘 상한가 들어갈 것 같다는데. 아, 가고 나서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내가 안 믿는다는 얘기 하는 거야. 네. 지금 노후에 되면 이게 또 마이너스 상한가 갔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네, 아무도 모르죠. 아, 오늘 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지금, 오늘 그, 얘기해볼 거는 요거. 뭐야? 삼성전, 그니까 지금 아몰레드 했는데 아몰레드가 잘 안 와닿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안 와닿아요. 네, 좀 와닿게 해드릴게요. 네, 네. 해주세요. 이거 간단한, 이거면 좀 와닿지 않으세요? 뭐야? 스마트폰 아몰레드 가격이 LCD보다 싸졌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아몰레드가 X 되는 거야? 아몰레드가 좋아진 아몰레드로 가는 거죠. 아 많이 써져갖고? 네, 이게 싸졌다니까요. 아, 오케이. 그런 이게 의미야? 싸져서, 네, 네. 그래서 이게 더 값이 싸니까 네. 아몰레드를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몰레드를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겠고. 어, 시원하네. 여기서 네. 똥줄 타는 애들이 누구냐면 중국 애들. 중국 애들이 LCD 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그게 아몰레드가 가격이 싸졌다라는 거는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아몰레드 수요에 대한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네. 아몰레드 패널을 장착하자는 게 아니라 애플에서 네. 네. 애플에서 장착하는 건 2018년도 제품을 장착하는 거거든요. 네. 2016년도에 설비 투자가 끝나야 네. 2017년도에 스테빌라이제이션 하고 공장 안정화 네.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센스가 네. 아이센스 탐방 갔다 오셨을 때 작년에 완공된 거잖아요. 아이센스가 뭐죠? 아이센스 당뇨병 혈당 나 탐방 갔었지. 네, 탐방 갔었어. 탐방 갔었어. 그게 완공됐을 때 준공, 그게 이제 착공할 때 가신 게 아니라. 완공. 완공됐을 때 가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한 9개월 정도 스테빌라이저션 하는 게 공장 그. 네. 수율 맞추고 뭐하고 뭐 조정하고 하는데 네. 한 1년 가까이 소요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내년에 네. 이제 그거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제품이 나오고 네. 2018년도 제품에 그러면 이제 그게 장착이 돼서 들어간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장비 투자에 대한 쪽이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올해 지금 나오는 뭐 아이폰 7에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 네. 그걸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애플이 노리는 거는 뭐냐면 네. 아, 그 LG도 시키고 삼성도 시키고 중국도 시켜갖고 네. 가격 단가 아몰레드에 대한 단가를 더 낮추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아몰레드 그 지금 보게 되면 제조 원가가 1분기 그죠 5인치 FHD 스마트폰 기준에서 그 극초조온 LCD 이쪽은 $14.6 거의 이제 가격 네. 비슷한 가격이 왔고 오히려 아몰레드 패널이 더 싸지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몰레드가 아몰레드로 빠르게 대체하는 티핑 포인트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렴한 비용으로 고화질 스마트폰 네. 그리고 이제 햇볕에 나가게 되면 우리 잘 안 보이는데 아몰레드는 또 이제 그거를 더 잘 보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네. 삼성 디스플레이의 공장 가동률이 90%에서 95% 이상 된다라고 네. 합니다. 그만큼 이제 생산 원가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고 물론 이제 며칠 전에 나온 얘기는 삼성에서 지금 이거 얘기를 하고 있죠. 삼성에서 네. TV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삼성에서 지금 퀀텀다 TV 나오겠다. 네. 퀀텀다 TV는 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 그죠? 퀀텀다 TV는 지금 보게 되면은 퀀텀다 중국 퀀텀다보다 기술이 월등하다. 그러니까 네. OLED TV는 아직이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지금 보기엔 OLED TV 아니구나라고 하지만은 여기는 삼성도 지금 OLED TV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핵심은 OLED TV로 가려면은 대면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이 대면적에 대한 그 기술이 삼성이 없단 말이에요. 네. 작은 거에서는 강한데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이트 OLED LG 기술이랑 어떻게 지금 기술 협상에 대한 쪽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기술 협상에 대한 쪽이 나와야지만. 그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삼성도 OLED로 간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는 하나만 더 네.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아이 괜히 이거 얘는 아이 그 제 생각이니까요.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면 되는데 오늘 블룸버그 있잖아요. 블룸버그 탑 뉴스 하나 보여드릴까요? 블룸버그 메인 뉴스인데요. 런치죠, 런치 점심. 런치 브레이크에 중국 사람이 뭘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중국에 중국에 2000년대생 여성들 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죠. 네. 뭐가 똑같아? 우리도 점심시간 때 나가서 보톡스 맞고 그랬잖아요. 이걸 좀 봐주세요. 네. 이거거든요. 오늘 메인 뉴스인데요. 이게 쭉 보면 런치 점심시간에 해갖고 화장한다, 그 화장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 저기 그 화장하고 시술하고 보톡스 맞고 그래서 보톡스 엄청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중국에서 이런 얘기 엄청 한다, 지금. 어? 근데 지금 보여드리려는 게 이제 뉴스 조금씩 나가는데 이게 웨이네어 오늘 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톡스가 뭐, 이 교수 얘기도 뭐, 휴젤도 그렇죠. 휴젤? 새로 생긴 거. 맞죠? 네네. 휴젤이 됐건, 뭐, 뭐죠? 비옥스가 됐건, 그 디오가 됐건, 또 임플란트가 됐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관심 많이 가요. 이거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거 혹시 못 믿으신 분들은 이걸 한번 제가 링크를 다 연결 드릴 테니까 쭉 이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런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고 보톡스를 많이 받고 있고 젊은 사람도 어떻게 돈을 쓰고 연구엔드 연구하고 화장하고 있고 뭐 쭉쭉 나오거든요. 브랜드 하고 이게 그 홍콩이나 이런 데서 체인하는 매체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라가 좀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진짜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트렌드다. 그래서 이런 쪽 관련된 거, 이게 뭐 우리나라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에도 있단 말이죠. 이런 관련 주식들이. 네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최고를 사든지 아니면 최고로 달려는 걸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화장품 1등은 전 세계에서 로레알이 1등이거든요. 시가총액이 훨씬 커요. 예를 들어 화장품에. 그렇지만 3년 동안 더 많이 뜬 건 아모레퍼시픽이라고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1등을 해서 그냥 뛰어가는 거. 그게 어느 나라에 있으면 그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 네. 그러니까 제약주 중에서도 로시보다 로시는 별로 움직임이 없고 조금 올랐어. 네. 한미약품 제일 올랐거든요. 훨씬 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점유율 올라가고 점유율도 올라가고 더 좋은 건 시장이 커지는 거 있죠. 그게 갑이죠. 그래서 종목 선택할 때 이런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다음 얘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네.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MCNEX. 여기 이분이 좀 속된 말로 네. 사장님이 주식을 알아라는 네.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MCNEX 그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중국에서 이비인후과에 들어가는 카메라 만드는 회사가 어딘지를 찾는다. 미국에서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셨는데 MCNEX가 의료기기 사업에 대한 쪽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MCNEX 하게 되면은 그 현대자동차의 차량용 그 카메라에 네. 대한 쪽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네. 얘가 이제 의료기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어디가 어디가? 아, 지금 MCNEX. 근데 MCNEX. 지금 뉴스가 MCNEX 카메라. 네. 네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VR 카메라에 대한 쪽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연결이 지금 안 되네요. 따로 이제 그 MCNEX. 네. 의료용 네. 인터넷이 여기가 지금 안 되네요. 인터넷 아, 되는데 좀 네. 느린 것 같아. 엄청 느려갖고. 네. 그러니까 MCNEX가 지금 보게 되면 의료용 기기 카메라 시장에 네. 대한 쪽이 진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VR 카메라도 하고 근데 네. MCNEX 같은 실적이 안 나오느냐? 실적도 잘 나와요. 네네. 근데 시가총액에 대한 쪽에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MCNEX에 대한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네. 한 2,200억. 작년 같은 네.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에도 한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지금 얼마가 나왔나? MCNEX 그 영업이익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작년에 3분기까지 276억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300억 넘었다라고 치면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네. 실적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은 연결재무제표상에서 매출액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260억이 나왔어요. 작년에 260억이 나왔다니 4분기에는 실적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 실적이 안 나쁜 상황에서 네. 이런 그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쪽이 계속 있어준 상황에서 네. 이 의료용 기기까지 붙어주게 되면 네. 시장에서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카메라용 모듈 제조업체 NCNEX가 의료기기 개발 유통 제조 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애기 그 이비인후과 맨날 가면서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 뭐 이런 거 하는 그 얘기했잖아요. 그거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시장에 대한 쪽에 진출하는 게 바로 네. MCNEX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갖고 그게 그런 네네, 거야. 네네. 그 미국에서 그런 주식 올라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지금 요 그 제가 아까 이제 잘 찾았네. 사장님이 네. 주식을 안 해. 했던 게 MCNEX. 우리가 오늘 콜라보가 되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상호 디스잖아 우리가 방송에. 네네. 그래서 그 MCNEX 같은 경우도 한번 계속해서 네. 추적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봐주세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볼 텐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대우조선해양을 볼까요? 이걸 네. 보지 말까요? 대우조선해양 봐주세요. 네.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작년 손익. 뭐 사실 오늘 네. 마이너스 6% 갔다 다시 플러스 됐습니다. 유일하게 혼자서 다시. 아, 그러니까. 다시 플러스가 됐는데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한 번에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죠. 예전부터 있어 왔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말들은 많았는데 네. 숨기고 있다. 근데 네. 이제 그렇게 됐으면 그동안에 이 감리를 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회계를 이제 그 감사보고서 때 뭔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얘기죠. 근데 이제 뭐 지금 당장 실적에 반영되는 게 지금 실적이. 다 끝난 거죠. 다 끝난 거를. 네, 네. 2015년도 손실을 갖다가 이제 2013년도. 14년도. 폭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폭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는 폭발이 했었어야 만약에 된다는 그때 얘기죠. 주식을 샀던 분들은 억울한 거죠. 그거 고소하죠. 네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관련돼서 2013년, 14년도 결산 당시 손실을 네. 실행 예산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부분이 대규모 실현 반영됐다. 네. 그죠? 외부 감사인. 네. 그죠? 그러니까 2013년도, 14년도 손실에 기속돼야 된다라는 외부 감사인의 요구에 따라 그것을 네. 수정 반영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어쨌든 회계 투명성 확보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에 대한 문제 네. 아마 대우조선해양은 아마 조만간에 그 소송에 대한 쪽에 시달리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건을 제가 좀 정확한 걸 좀 알려드리면요. 그거 이미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그거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네. 그 지금 경영진이나 그 이전 경영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가 들어갔어요. 네. 이거 다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네. 사실이겠고요. 근데 수사 의뢰 되니까 이게 수사니까 이게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최종적이 나올 때까지 그냥 그 의문이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소송을 하니까 지금 이게 왜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주식이랑 상관없이 말씀드리면 소송을 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두 개서 짜고 그렇게 했는지. 네. 예? 아니면 한쪽에서 잘못 줘갖고 그걸 믿고 했을 뿐이다. 네. 라는 얘기가 있고요. 한쪽에서 우린 줬는데 회계사가 그렇게 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만약 소송에서 책임을 물으라면 누가 책임질지 몰라요. 그게 예민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쪽이 일결을 간 거예요, 지금요. 이제 업계 판단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이 어떻게 했는데 누가 죄가 있는지, 죄가 있는, 죄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중요한 거. 근데 그게 됐을 경우에 소송을 건 애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브라더. 열댓 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기간에 매매했던 애는 다 소송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게 엄청 큰 건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면, 결론을 보면, 외국에서 이런 거 한번 하면, 회계회사가 넘어가요. 그게 잘못됐다는, 회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회사가 그랬다면, 회사에 그때 있던 사람은 수백 년 감옥 가는 건이에요. 이게 엄청 큰 건이에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죠? 네. 어찌 될 건가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법에 준엄한 심판이 있을지 없을지 흐지부지 될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흔히 외국주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 얘기하고 어저께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약간 얘기했잖아요. 중국 주식을 얘기하고 베트남 주식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뭐 홍콩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홍콩 그렇게 안 하더라도 중국 그거 회계를 어떻게 믿냐? 예? 우리나라에 상장 있는 중국 기업이 많이 문제됐던 기업이 있었잖아요. 그럼 막 욕하고 믿을 수 없다 그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 빨갱이 국가고 어떻게 믿냐 이럴 수 있잖아요. 까놓고 네네.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천지개벽 지금 천지대명 대한민국이 오늘 현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거가 너무 한국의 기업에나 그 자신감 갖지 말고 외국 기업을 너무 그런 거로 폄하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외국 기업이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계속 말씀드리면 시장이 커지고 그 주식에 마켓이 올라가고 정말 성장성 있으면 그걸 사야겠다. 그게 한국일 것도 있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애니메이션 쪽에 되면 애니메이션에 그 실질적인 상당 부분 애니메이션 미국에서 발주하면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잖아. 그 애니메이션 한국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많은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시대에서 동시대에 놓고 지금 2016년에 어느 나라에 어떤 주식, 어느 업종을 사야 되는지를 큰 데서 이해하셔야 되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된다. 특히 인도도 무시하는 분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예. 예. 그들 나라 회계, 우리나라 회계도 도칭개칭이다 이거죠. 제가,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중국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저 한국의 대형 조선사가 저런 일을 벌어졌다고 욕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고. 보고서로. 네, 아, 보고, 네, 보고서일까요? 네. 오래간만에. 네, 보고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리포트인데 오늘 어떤 거 볼까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를. 네. 대우증권에서 그대로 다 완전히 또 정리를 우리 걸 보고 토탈편으로 우리 걸 봤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네. 같은 내용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미디어 컨텐츠 비중 네. 확대해라. 네. 차이나 넥스트 플레이어. 차이나 넥스트 플레이어. 아, 이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차이나 넥스트 플레이어가 바로 네. 이 미디어 컨텐츠다. 이 얘기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 계속 지겹도록 지겹도록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막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게 중국 문화 소비의 지출이 구조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샤오캉 사회라는 네. 거, 그러니까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 더불어 잘 사는 사회죠, 뭐 쉽게 얘기해서 인프라, 그렇죠. 인프라가 이제 그 확장되고 있다. 인프라가 이제 확장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인프라가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그러니까 LTE 모바일 동영상 시대가 임박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오프라인 기업의 콘텐츠 쇼핑, 네. 그 다음에 중국 자본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박스오피스 시장, 그죠? 박스오피스 규모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 동영상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심의 환경에 대한 쪽이 되기 때문에 사전 컨텐츠 제작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밸류체인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종목 쭉 얘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쪽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3.7%인데 이게 글로벌 평균이 5%라고 합니다. 5%인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죠. 40%도 올라가요. 네, 40% 정도 네, 더 올라가야지만 네. 그 성장이 더 커져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GDP 성장률 대비해서 그 포인트 비중에 대한 쪽까지 감안해봤을 때,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쪽이 나올 거다. 그래서 야, 이제부터 너무 좋은데? 5개년 기획에서 보게 되면 문화 산업에 대한 쪽 대중문화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네. 걸 아예 이 13.5개년 계획 건의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식들. 예, 그리고 이제 도시 인프라,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도시 인프라에 대한 쪽인데 쭉 밑에 보게 되면은 양화에서 언급된 문화 정책들, 그러니까 소비 확대에 대한 쪽을 하겠다, 인터넷 정보 스마트 소비에 대한 확대, 차이나 드림, 중국몽과 관련된 가치관에 대한 공유, 뭐 중국몽.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전에서 얘기한 거는 중국에 대한 이 문화산업에 대한 규모는 앞으로 연평균 11%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GDP가 6.5%인데 여전히 GDP 성장률 대비해서 높게 성장하는 산업이 바로 중국 문화산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는 거기까지 썼어? 내가 말한 거 하나 더 플러스 안 했냐? 뭐요?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는 이제 후편에? 요 섹터가 아니잖아. 후편에 나오겠네. 후편. 다른 섹터잖아. 아, 그러나?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스크린의 수가 이미 이제 한국이 12배인데 네. 이걸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네, 한번 숫자 알았는데 작년 한 해에 늘어난 스크린 수가 극장이 5천 개인가 봐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인터넷 보급률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요 친구가 하나 이분이 하나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LTE 확산 모바일 동영상 시대가 임박했다. 이미 임박했죠. IHE 때 보여드렸잖아요. 태양의 후예 여기 나오잖아요. 태양의 후예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딱 보면은 놀라웠던 게 모바일 비중. 모바일이 50%를 보고 PC를 50%를 봤잖아요. 그걸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그림이 없어서. 그거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아쉽더라고요. 아마존 있죠? 예. 네네. 아마존에서 모바일로 쇼핑하는 비중이 25%예요. 네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가 아는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에서 모바일 쇼핑 비중 있죠? 그게 52%인가 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절반 이상이 모바일로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빠른 거죠. 네. 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완다 같은 경우가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백화점 재벌이었는데 얘들이 이제 문화 기업에 대한 쪽으로 이제 변신 중이다. 아드님이 나서서. 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수닝. 아마 수닝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닝이 FNC 엔터도 투자를 했고, 레드로버도 투자를 했죠. 레드로버 100% 아니냐? 레드로버는 100%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100%인데 100% 말한 건 그냥. 네, 그러니까 수닝. 아니, 제가 수닝을 얘기하는 거죠. 수닝. 네. 수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수닝이 민영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 얘네도 지금 보게 되면 미디어 엔터 헬스케어. 네. 얘네도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 방송을 봤나? 미디어 엔터 헬스케어로 지금 신규 사업을 그런 거 내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얘기하니까 너무 심한 거 같네. 심한 거 같은가? 심한 거 같아.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중국 관련된 컨텐츠 기업 이제 거기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고 지금 어디를 인수했나라고 보게 되면 뉴, 레드로버, SM엔터, FNC엔터, 초록뱀, 시그널, 키스트, 시멘터, 레드로버, 덱스터, 소리바다, 매크로그래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또 있거든요. 이 뒤로도. 수많은 MOU가 또 나오겠지 뭐. 아, MOU가 아니라 진짜 돈이 꼽힌 애들이에요. 아니, 이거 꼽힌 거고. 네. MOU 하는 애는 한 100개 나올 거예요. MOU 하는 애들도 있고 돈이 진짜로 들어온다니. 아니, 그게 그런 애들이. 아, 그러다가 내 친구 회사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 가수째 넘어가면 어떡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기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1대주주로 올라온 회사가 몇 개 있고요. 근데 나머지 1대주주가 아니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2대주주로 올라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아, 내용 좋아. 이런 것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인프라가 먼저 움직였잖아요. CJ, CGV가. 네. 이제는 컨텐츠 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시장의 돈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련된 기업에 대한 쪽들을 쭉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기업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요 기업. 뭐야? 쭉 봤는데 나머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네. 덱스터. 아, 이거 오늘 큰일 났네? 덱스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큰일 났네? 네. 아니, 요 내용은, 이 시간이 돼서 못하겠는데. 아, 좀 더. 종목 하나 더 따쳐봐. 네. 저는 다른 관점인데 약간 옆에 관점이네요. 069640. 네. 스테판 커리. 네. 알죠? 농구, NBA. 네네. 난리 나고 있잖아요. 네. MK 트렌드. 예. 지금 나이키 시대를 죽고. 야, MK 트렌드도 다 올라와. 언더아머가 오면서 요번에 시리즈 끝나고 요번에 일본이랑 중국 또 가거든요. 네네. 그거죠, 지금요. 그게 하나의 큰,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